많이 기다렸지, I'm so sorry. 나 이제 결심했지, are you ready? 꽤나 길었지, 나의 방황이.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신 가지 않을 테니. 부를 때마다 난 없었지, silence. 걱정마도 착했으니, shall we dance? 출발해, 들자, 이제 내 손 잡아. 오늘부터 내가 너 절대로 놓지 않아. 시작했어둘만의 romance. 넌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두려움은 없어, 목소리 필요 없어. Let's go up, up. 우리 둘만의 love, love, love. 다시 울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Baby you're mine Baby you're mine 많이 고민했던 만큼 이제 확실해 All in 나의 모든 것이 베팅해 결심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I'm yours you're mine 우리 맹세 해볼까 Let's try it 마음의 계약을 해 Let's sign it Get the ink get the pen 나는 망설임이 없어 이제 시작했어 둘만의 romance 넌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두려움은 없어 목소리 필요 없어 Let's go up, up 우리 둘만의 love, love, love 시작했어 둘만의 romance 넌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두려움은 없어 목소리 필요 없어 Let's go up, up 우리 둘만의 love Never ever Never gonna let you go 다시 너를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Baby you are my, my, my Never ever Never gonna make you cry 다시 울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 Baby you're mine Baby you're mine 매일 밤 혼란스러웠어 아직 내가 널 지켜줄 자신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더 선명히 I miss you girl 계속 떠오르잖아 날 보던 네 눈빛이 울지 Make you cry Never gonna make you cry